사랑은 불꽃처럼 몸을 태우고 한 줌의 채가 되어도 내 마음 불꽃처럼 태우리 영원히 꺼지지 않을 당신과 나의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을 가슴엔 깊은 사랑에 상처만 남는 다해도 내 사랑 불꽃처럼 태우리 생명의 그날까지 사랑은 불꽃처럼 몸을 태우고 한 줌의 채가 되어도 내 마음 불꽃처럼 태우리 영원히 꺼지지 않을 당신을 사랑하기에 내 인생의 큰 행운인 것을 한순간 스쳐 지나갈 허무한 꿈이라 해도 내 사랑 불꽃